이제 우리 결혼해요. 그런 요즘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나도 모르게 겁이 나요. 꼭 붙어줘.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. 우리의 시간 너무 멋져 보여요. 그대에게 나 말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.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.